뭐 됐고 질문 이거는 아까 했죠. 처음 시작하실 때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 뭐 아까 제가 하니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죠. 좀 배우고 내가 읽어야 되는데 왜 못 읽을까? 내가 좀 잘 알고 싶은데 왜 잘 모를까 하는 이런 기본적인 관심이 다 있으신 거고 때마침 또 뭐 제가 하니까 또 신청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제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된 그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는 그 이제 뭐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뭐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그 당시에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교회 활동을 했는데 고3쯤 될 때부터 내가 성경을 좀 너무 모르지 않나? 한 5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랬는지 신학교를 가볼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약간 신앙적으로 뭔가 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좀 자극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신학교 갈 용기는 제가 없었고 일반 대학을 이제 갔는데 보니까 일반 대학을 가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기독 동아리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면 그 성경 가르쳐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지금 제가 있는 조이성 교회라는 이제 기독 동아리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때마침 그 당시에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신 분 민병철 목사님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미얀마로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그 목사님 저희 간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얼마나 철저하게 시켜주시는지 뭐 사람들은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그게 재밌었어요. 공부하고 막 성경을 제 스스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누가 가르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뭐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하는 것이지 그리고 뭐 내가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지 그걸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은 잘 못했는데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와서 그 다음 주에 모임 때 이제 설교를 듣고 그러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나오고 뭐 이런 걸 제가 이제 뭐 매주 이렇게 막 한 장씩 이렇게 하면서 제 안에 성경 공부가 참 재밌구나.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물론 다는 아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좀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교 모임이 없는데도 저 혼자 성경을 그때 기억나기는 빌립보서를 큰 노트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때는 뭐 저 컴퓨터도 별로 없던 때니까 손으로 이렇게 다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백을 이렇게 크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매주 한 장씩 그 교회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에 아침에 제가 기억하게 토요일 아침 10시에 도서관에 이제 그 제가 쓴 걸 가지고 이렇게 다 가면 교회 도서관에 뭐 주석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한 거 그대로 이렇게 하고 좀 더 정리하고 이럴 땐 주석 같은 것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막 깨알같이 뭐 한 두세 페이지를 이제 막 써가지고 이렇게 딱 마치면 한 두 시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 도서관에서 이렇게 딱 요 공부한 거 들고 이렇게 탁 계단을 내려올 때면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 내려오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 하여튼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막 세상에 막 이렇게 막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찾아내고 그리고 이건 내가 설교해도 듣지 못한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막 그런 기쁨 같은 거 이제 뭐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계속 꾸준히 받고 또 저 나름대로 이제 성경 공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해보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하기 전이지만 간사가 돼가지고 학생 가르칠 때도 성경을 개인 성경 공부를 계속 이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성도들도 일반 성도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성경 신학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만 공부를 해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지는데 우리는 그동안 저를 비롯해서 너무 이제 성경에 대한 약간 막연한 두려움, 어렵고 이건 모르는 거고 이건 누가 전문가가 꼭 얘기해줘야지만 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것 같고 이런 게 아닌데 이게 충분히 공부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익숙해졌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조금 근거가 희박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이렇게 공부를 하면 딱 결과물이 좋은 게 있는데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맞나? 신학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로 이렇게 옳은 건가 하는 그런 이제 확신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건 배운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공부하는가만 배웠지 거기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이제 없었으니까 자신감이 좀 없어가지고 그때쯤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이제 하러 갔는데 관심은 이제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일단 실습은 많이 했는데 이 실습이 정말 학문적 토대 위에 있는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3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배웠는데 저한테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성경 해석학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 과목도 배웠는데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건 좀 별로 이렇게 큰 그런 게 없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졸업하면서 저희 때는 다 논문을 써야 돼가지고 논문 주제를 이제 해석과 관련된 거를 이제 저 스스로 정해가지고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그 뭐 논문, 내용은 사실은 큰 건 아닌데 평신도 성경 해석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이제 논문을 제가 이제 이거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쓰기 위해서 성경 해석과 관련된 자료, 책들, 뭐 이제 그런 뭐 아티클 같은 거 이제 막 보아가지고 나중에 졸업할 때 이제 그걸 썼죠. 써서 이제 냈는데 하여튼 관심은 이제 거기에 많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가기를 준비할 때도 사실은 뭐 제가 여러 차례 이제 학생 저는 이제 대학생들을 주로 상대하니까 대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성도님들한테는 별로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성경 해석학 그러면 또 이 학자들한테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아마 이제 개인 성경 공부의 이론과 실제 그러면 아이고 뭐지 이거 그래서 선뜻 그냥 룩기석을 했으면 그냥 뭐 탁 할 텐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음에 무슨 좀 딱딱한 강의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룩기서 그러면 또 그냥 어떤 내용일 거에 대한 좀 약간 오해가 있이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여튼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성도님들을 대상으로는 별로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너무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이거 어려운 게 아니네. 이거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정도라는 측면에서 이제 강의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중간 어렵거나 이러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한 주간 더 연구해가지고 이해가 잘 되는 뭐 예를 갖고 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할 수 있으면 이런 내용을 어른들에게도 좀 이렇게 좀 잘 어른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학생들도 가르쳐 보니까 어른들은 성경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게 청년들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보니까 다는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 보면 청년들은 바빠서 잘 안 와요. 그리고 뭐 거기에 그렇게 큰 비중을 잘 안 두는데 보면은 아무리 바쁘시고 이 시간에 또 쉬시고 막 이래야 되시는 분들도 보면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하는 이런 갈망이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교회에 이런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꼭 오시더라고. 오셔서 이제 듣고 뭐 이렇게 하시는 열정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그 좀 약간 장년들 성경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조금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그것만 알면 성경 읽으실 때 이제 그런 눈으로 보시면 훨씬 성경을 잘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마루타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 내용도 많이 안 하고 일부러 룩기 좀 쉬운 거, 그다음 빌레몬 짧은 거, 그리고 이제 막 이론보다는 이제 실습 중심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왜 개인 성경 공부가 필요한가? 그냥 뭐 목사님 말씀, 그다음에 요즘 뭐 여러 사람들의 설교나 이런 거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거 많이 들어도 될 텐데 굳이 뭐 우리가 꼭 성경을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보면서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 뭘 한다 그러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이제 옛날에 뭐 1900년대 초나 이럴 때는 막 목대리 싸들고 며칠 가가지고 부흥회 하고 또 오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왜냐면 그런 기회가 뭐 없으니까.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뭐 인터넷을 봐도 그렇고 뭐 책도 그렇고 뭐 하여튼 너무나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요즘 고민은 뭐냐면 들어도 되나? 이게 맞나? 이런 게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정보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안 키워주면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제 아무리 열심히 보고 뭐 해도 마침내 이제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 보고 아 이거 이 얘기는 좀 아니다. 이 얘기는 맞다. 이렇게 어느 정도는 좀 구분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좀 키워야 돼. 특히 이제 성경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촉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진 못해도 저 얘기는 좀 성경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저건 좀 우리 내가 성경을 여태까지 봤던 거랑은 조금 약간 다른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는지는 정확히 내가 말로 콕 집어서 설명 못하겠지만 아주 뭔가 이상하다.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거랑은 좀 다르다. 이런 어떤 촉 이런 거가 이제 있으면 우리가 이제 쉽게 이렇게 확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이제 촉을 키우는 그런 그러려면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력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성경 공부.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룻기, 사무엘상, 뭐 사무엘하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냥 하나씩 쭉 해. 전체 66권을 하나씩 그냥 기회되는 쭉 보면서 아 성경 자체가 뭐라고 하는지를 이제 습득을 해서 누가 얘기하면 그 성경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구별해 낼 수 있는 거. 이건 이제 개인 성경 공부. 이런 거를 이제 귀납법적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것들을 쫙 해 가지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뭔가를 쌓는 거. 이 귀납법이라.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교리 공부가 있는 거예요. 교리 공부는 이미 성경을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걸 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교리로 이미 착 아주 집을 싹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제 기독교란 이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요 밑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다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핵심적인 것만 교리적으로 이렇게 쭉쭉 뽑아놓은 걸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는 그 교리에 맞다 틀리다 이걸 이제 구별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오는 분별력 이거를 이제 뭐 연역법적이라고 하는 거죠. 남이 해놓은 결론을 먼저 딱 가지고 그 결론을 가지고 구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방법이 다 뭐 필요합니다. 두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성경 공부라는 방식으로 하나씩. 근데 왜 이걸 하냐면 그래야 이게 기초가 좀 튼튼해요. 이게 머릿속에 교리로 이렇게 딱 배워놓으면 그 머릿속에 있는데 실제로 그 근거가 성경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성경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이 교리가 그냥 이렇게 껍데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교리를 하는 사람은 성경의 이 본문하고 이게 늘 연관이 져야 이게 토대가 튼튼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교리를 세울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냥 이렇게 길을 헤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교리는 교리대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토대가 되는 성경 본문을 좀 하나씩 하나씩 이제 다루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게 서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 분별력을 이제 개인 성경 공부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성경 공부반 운영 방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성경을 아는 지식. 이 부제가 참 재밌어요. 부제가 평신도가 성경에 눈 뜰 때. 이게 또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신도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그때 그럼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이제 그때 요거가 이제 그 가이드 역할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요 책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이제 해석해 보는 샘플로. 그래서 룻기를 이제 설화체, 내러티브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야기체입니다. 이야기체. 그 다음에 성경의 이야기체가 40%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는 편지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문의 사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인 글. 물론 인사말 있고 마지막 또 뭐 이제 결론 부분이 있지만 그 안에 하고 싶은 얘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써내려간 이런 글을 이제 강화체라 그러는데 빌레몬서가 이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많이 설교 때 들으시는데 바울 서신이 대부분 다 이런 강화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설화체하고 강화체에 대해서만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도 성경을 아마 보시는데 거의 한 70% 이상은 거의 그렇게 설교가 아마 그런 데서 나옵니다. 설교를 하는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거의 뭐 이야기체 아니면 바울에 쓴 강화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우리 역량 요 두 가지를 싹 섞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복음서 같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 이런 복음서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는 글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기초를 잘 잡으시면 이제 뭐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시나 이제 뭐 예언서 같은 경우 또 조금 다른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따로 이제 봐야 되긴 하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설화체랑 강화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관한 이제 질의응답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적이고요. 이제 4번부터는 이제 본론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예. 네. 자 이제 약간 본론이니까 성경의 이해와 해석 방법론 첫째 이제 성경이 뭐냐 이 성경 자체가 이게 일반적인 책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이 어떤 그럼 뭐랑 뭐는 같고 뭐는 다르냐 일반적인 책이랑. 성경책의 독특함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책하고 다른 독특함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성경을 잘 모르지만 네. 저는 처음에 그 성경을 접했을 때요 역사 초고 이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한테 이래 성경이라고 주는가? 네네 그렇죠. 난 거기서부터 좀 이제 생각이 좀 네. 지금은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하는 쪽에 조금은 이제 네. 조금 이해는 하는데 네. 처음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그렇죠. 성경이라는 게 구약 신약 그걸 떠나 가지고라도 왜 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뭐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은 보면은 이제 실생활하고도 많이 있는 사실은 거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일반 뭐 우리가 어떻게 좀 하나님 말씀하신 어떤 책이 어떤 주안점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이런 네. 전체적인 펼쳐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뭔가 네. 그런 걸 가르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뭐 좋은 거 지적해 주셨는데 왜 우리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역사를 특히 뭐 유대인들의 역사 구약 특히 구약 같은 것도 그리고 신약적 얘기도 그런데 이게 뭐 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우리나라 종교도 아니고 걔네들 종교를 왜 우리가 믿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 다른 나라 역사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것도 있고 뭐 실생활하고 이게 굳이 우리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 뭐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이 책이랑 성경이랑 뭐가 다른가요?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명의 저자를 예, 그렇죠. 그것도 아주 특별한 거죠. 이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게 아니죠. 보면 이제 저자가 한 40여 명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거의 기록으로 따지면 한 1600년 정도 걸려서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제 성경을 쭉 썼는데 그걸 나중에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딱 모았는데 저자가 여러 뭐 공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서로 상의하고 쓴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시대 사람들이 아니니까 서로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모아진 거죠. 근데 시대적 배경이 네. 너무 이리 막 섞여 있어가지고 네.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순서를 아, 그렇죠, 그렇죠. 이 책이 보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역사면 시간 순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또 보면 이게 시간 순서로 또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도 시간 순서로 안 돼 있죠. 막 이렇게 순서가 막 장르별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르죠. 아주 정교한 우리가 이렇게 읽기 편하게 쓴 그런 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제 독특함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독특함은 저자가 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게 사람들이 아니라 1차 저자가 있고 2차 저자가 있다. 그러니까 1차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은 아무리 제가 이 아이시스 스프라울이라는 분을 제가 책 좋아하고 이 사람 얘기에 동의도 하고 뭐 거의 하나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막 제가 막 진리로 알고 그다음에 여기에 목숨을 걸고 그러진 않거든요. 이유는 이분이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훌륭한 얘기를 해도 그 영원한 진리가 아닐 수 있고 그건 뭐냐면 이분이 갖고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한계 뭐 그 오류라는 게 틀렸다기보다는 이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죠. 반면에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쓰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그 독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그 다음에 모든 상황, 대상을 초월하는 어떤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이스라엘 얘기, 뭐 고대 막 몇천 년 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 당시 그때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오늘날 나에게 뭔가 그 빛을 주는 메시지를 막 발견하기도 하고 그것이 막 찔림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2000년 전 얘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얘기가 그냥 나한테 그 직접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처럼 이렇게 막 다가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모든 시대 상황 역사를 다 관통해가지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이것은 이제 여기에 어떤 신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게 1차 저자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1차 저자인 거죠. 뭐 믿으시죠? 이거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거 아마 다 믿으실 텐데. 근데 이제 이거 다 믿어요. 성도님들 다 믿는데 우리가 약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성경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이 쓰신 책이니까 이건 뭔가 그 어떤 신비롭고 뭔가 초월적이고 뭔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가 아닌 뭔가 다른 방식으로 이 성경은 해석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촥 피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딱 거기에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함, 그런 것 좀 갖고 있잖아요. 그거 없는 게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너무 이 성경책을 이렇게 신비롭게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식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뭔가 신비로운 이런 게 다 있었나 하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야 아 이게 진짜 신비한 책이구나 이렇게. 그 이단들이 그걸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왠 성경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고 너무 경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안 되고 뭔가 그 이면에 어떤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신적 메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제 신비롭게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오해들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쓰신 책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쓰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40여 명의 저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1차 저자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다 믿지만 성경은 실제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인간 저자를 통해서 쓰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만약에 모세 오경은 보통 이제 모세가 썼다고 알려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은 모세가 썼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모세가 이것을 쓸 때 딱 쓰는 순간 머릿속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창조 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노아 방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게 막 머릿속에서 샥 들어와가지고 막 샥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을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경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데 만약에 창조 이야기 같은 거 모세가 본 게 아니잖아요. 잊지도 않았고. 그럼 어떻게 그걸 아냐는 말이죠. 근데 이 모세의 이제 조상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있고 또 아브라함에서 쭉 올라가면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전승돼서 이렇게 내려왔던. 그래서 아마 모세는 뭐 어릴 적부터 그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떤 민족, 어떻게 인류가 시작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컸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고 또 이제 모세가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한 얘기,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모세가 경험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뭐 이런 것들. 그 전까지 다 들은 얘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이삭 이야기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 이야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가 경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본인이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쓸 때 거기에 어떤 오류라든지 잘못된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릇된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이렇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이게 이제 영감설입니다. 영감설. 제가 쓰긴 쓰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쓸 때 갑자기 저라는 사람은 없어져요. 의식이 없어지고 제가 마치 이렇게 펜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하늘에 내려와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뭐야? 이래서 모세오경이 써있었네? 이렇게 쓴다고 믿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이 사람이 내가 이 내용을 기록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너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또 내가 기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써내려가는데 그 쓰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경 저자가 오류가 없이 내용들을 써내려가는데 그가 갖고 있던 지식, 경험, 그다음에 그 사람의 기질, 성향 뭐 이런 것들이 그 글 안에 이렇게 다 반영이 되는 이런 방식의 기록, 그것을 바로 이제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겁니다.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마태가 글을 쓸 때 느낌이랑 요한이 글을 쓸 때 느낌은 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글이 좀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근데 요한은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성향이 가장 묻어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시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산문으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이제 편지 글 형식으로 쓰기도 하고. 하여튼 그것의 가장 적절한 형식과 장르를 택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뭐 예언도 있고 시도 있고 내러티브 아까 얘기한 설화체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이제 강화체 이런 다양한 그다음에 이제 묵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대에는 별로 흔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묵시 문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형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빌려와서 이제 글을 써내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 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성들이 반영된 그런 이제 글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저자들이 글을 쓸 때 무슨 언어로 썼겠습니까? 히브리어로 썼겠죠. 본인들이 쓰는 말. 그러면 신약 시대의 그런 뭐 그 사도들이 글을 썼다, 저자들이 글을 썼다 어떤 걸로 썼겠습니까? 헬라어로 썼겠죠. 그 당시에는 그 헬라 문화 그리고 이제 구약의 일부는 이제 아람어라고 이제 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히브리어 헬라어. 근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가 무슨 신적인 언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썼던 그냥 언어고 신약 시대에는 그들이 썼던 언어를 그냥 가지고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뭐 성경 원어긴 하지만 그 원어가 원래의 의미를 잘 밝혀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 거기에 무슨 신비한 무슨 특별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들이 보는 그 코란 같은 경우는 아랍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받은 사람이 아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어로 썼는데 코란 같은 경우는 아랍어만 신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코란은 원래 번역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코란을 알려면 다 아랍어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제 책상 옆에 그 이제 아랍어 그러니까 코란을 번역한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누가 줘가지고 한 건 있는데 내용은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번역된 코란을 보는 거는 정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가서 보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이 아랍어 자체가 신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써주고 헬라어는 그리스 시대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걸 쓰여진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이 성경에는 되게 반영이 잘 돼 있다 것을 이해하면 되죠. 자, 성경의 저자가 1차 저자가 누구죠? 네, 하나님. 그 다음에 2차 저자는 인간입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다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인간 저자가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글을 썼을 때 어떤 의미로 썼을까를 먼저 살펴보는 거.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경이 쓰여졌을 때 처음 성경 저자가 이사야가 만약에 이제 쓸 때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려고 썼느냐를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메시지가 담겼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 그것이 원래 어떤 의미였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글이었냐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해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그 시대의 문화, 그 다음에 지식, 경험,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자료들을 가지고 쓴 글이다. 그 대신 하나님이 오류가 없게 하셨다. 그래서 왜 열왕기상하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내용은 역대지략을 봐라, 뭐 역대지략을 봐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은 어떤 책들을 참고하기도 한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만히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갑자기 뭐 쫙 해가지고 쭉쭉쭉 써서 쓴 게 아닙니다. 그럼 모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인 것을 공부해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 당시는 글이 없던, 책이 별로 없던 시대지 않습니까? 거의 없던 시대니까 모든 게 다 구전으로 내려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밤에 이렇게 뭐 옛날 얘기 해주듯이 이렇게 우리 조상은 어떤 조상이고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해 줘. 이런 식의 구전으로 이제 전해 내려왔던 내용들을 아마 이제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 이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책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 시가 많잖아요. 시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운율이 있잖아요. 운율이 있다는 거는 암송하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노래 가사도 운율이 있고, 또 요즘 뭐 랩 같은 거 할 때 그 큰 거를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보면 본인이 쓰는 것도 있잖아요. 라임이 있잖아요. 그 어떤 운율을 딱 따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이게 잘 외워지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보고 읽고 이런 데가 아니고 듣는 걸로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시적 언어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잘, 그래서 성경 구약에는 보면 이런 그 시라는 장르로 설명돼 그 표현된 게 되게 많아요. 뭐 잠언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뭐 전도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어떤 그 시적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전 문화로 온 거니까 그런 자료라 방대한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이제 그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기초가 됐겠죠. 좀 보면. 나중에 가면 이제 자료들도 좀 나옵니다. 이제 뭐 열왕기 같은 때 보면 뭐 역대지략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자료들도 참고하게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성경 해석의 원리.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원리를 얘기할 때는 2차 저자인 성경 기자의 글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진리를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2차 저자인 성경 기자의 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관찰이라고 이제 보통 처음에 그랬는데,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전 이제 성경 읽을 때 해석의 방법에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요. 관찰이라는 말이 뭐냐면 1차 독자의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가 이제 글을 썼으면요. 성경을 이렇게 마태가 썼어요. 마태복음을.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렇게 처음 얘기할 때 어느 느낌으로 가셔야 되면, 마태가 처음 이 마태복음 쓸 때 그냥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거든요. 누구 어느 공동체, 어느 교회라든지 이런 초기 교회 공동체라든지 누구 대상에게 전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 1차 독자가 있거든요. 내가 이걸 쓸 때 목적을 둔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이 내용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독자가 이것을 어떻게 읽었을까 하는 느낌으로 이제 성경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국 분들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책이니까 막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막 이게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게 성경이 바로 그냥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성경을 해석이라는 건 다리를 건너는 거거든요. 그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다리를 이렇게 붙어버리면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을 잘 안 하고 이렇게 직통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짜릿한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특히. 그래서 설교도 그런 설교를 들으면 되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짜릿하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걸 우리가 또 선호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해석하려면 먼저 성경을 이렇게 멀쩡하게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첫 번째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1차 독자는 저걸 뭐라고 이해하면서 봤을까 하는 관점으로 약간은 좀 은혜 받기보다는 은혜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저 사람 얘기인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남의 편지를 읽듯이. 저 사람에게 온 편지를 딱 읽는데 뭐 내 얘기가 아니니까 아 그런 얘기를 썼구나. 뭐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것처럼 그냥 그 이성을 잃지 말고 이렇게 좀 남의 이야기 보듯이 처음에 이렇게 보시는 게 그래서 아 그 사람한테 어떻게 들렸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 요게 이제 첫 번째 관찰이라는 작업입니다. 근데 요거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적 해석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문자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약 같은 거. 문자적 해석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성경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희가 한문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자를 배워야죠. 한자. 그래서 한자를 배우는데 한자 글자만 배운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죠. 뭘 또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를 단어를 배웠어요. ABCD를 배우고 이제 단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웁니까? 뭐 숙어도 배우고 문법을 배우죠. 문법. 그래서 이게 뭐 주어가 어디 있고 수로가 어디 있고 뭐 이렇게 동사랑 이렇게 어떤 관계가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문장을 보면 어떻게 문장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이게 이제 문자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문자적.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돼 있다. 그러면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억하나 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알려면 이제 히브리어를 언어를 먼저 배우고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문법을 배워가지고 이제 딱 근데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이런 문장을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수고를 누가 해준 겁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다 수고해서 이제 번역을 해줬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까지 안 봐도 이제 우리말만 해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읽는다고 그럼 그대로 다 들어오냐? 안 들어와요.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성경 봉독 하시잖아요. 성경 분명히 목사님 읽고 우리 읽고 목사님 읽고 우리 읽고 다 읽잖아요. 읽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읽고 나면 뭐 읽었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언어는 우리가 알지만 요 내용을 그냥 읽는다고 우리가 이 내용이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읽을 때 저희가 좀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아 이게 무슨 얘기구나. 아 누가 뭘 어떻게 했단 얘기구나. 내지는 아 바울이 이거를 교회에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읽고 나서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시든지 책을 보시든지 할 때 보면 이렇게 읽는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아 무슨 저자가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아 그럼 그 다음 논리로는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책을 볼 때 그렇게 하듯이 성경을 보실 때 그런 어떤 문자로 모여라고 쓰여 있는가를 이렇게 천천히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자적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아주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기를 할 때 그냥 글로 쓰여진 것만 봐가지고는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김수옥 목사님은 팔이 굵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여진 걸 봤어요. 그럼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김성 목사님 팔이 굵다는 거죠. 팔이 굵진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굵진 않아요. 그러면 그냥 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정보는 아 김성 목사님 팔이 그냥 굵구나라는 정보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가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냐면 제가 뭐 헬스장에서 이렇게 막 운동을 열심히 막 해가지고 이제 정말 막 팔뚝이 별로 안 됐는데 막 해가지고 팔뚝 굵어졌어요. 근데 옆에 있던 한 뭐 성도님이 내진 친구가 너 팔이 참 많이 굵어졌다. 너 팔이 굵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서의 김성 목사는 팔이 굵다. 이렇게 하면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팔이 굵어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헬스장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막 잘난 척하는 거 제가 뭐 그거는 이게 아니고 내가 가봐서 아는데 야 그건 이거야 하면서 이제 막 허풍도 떨고 막 너무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러고 막 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 참 너 네 팔 굵다 그렇게 얘기하면 문자적으로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건 너 잘났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글자 저희가 이제 성경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모세한테 듣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아니고 글을 읽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글을 읽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늘 고려하세요. 뭘 하고 썼는가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나온 말인가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이게 이렇게 탁 해서 정확한 위치가 나옵니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예, 그 어렵죠. 이 두 가지가 나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와야 원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관찰이 중요한데 문자적으로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책을 글을 읽으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문제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면 또 하나는 그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왔는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 그 정황에 대한 이해를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의 의미가 정확해져요.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단이 성경을 가르칠 때 문자적 해석은 엄청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역사적 정황은 안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정황을 가르치는 순간 이 두 가지는 딱 고정돼 버려요. 어디 이 두 점 한 점으로 딱 고정되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문자적인 해석만 해내면 자유롭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팔뚝 굵다 하는 거를 긍정적으로도 갖다 쓸 수 있고 부정적으로 갖다 쓸 수 있고 자기 입맛에 맞게 막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정황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순간 그것이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딱 한 자리로 위치가 뭐 좌표가 딱 고정되듯이 한 자리로 딱 고정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절대로 이런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우신 거 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뭐 배운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저자가 이제 이상화. 그래서 그 시를 옛날에 어떻게 배우셨나 생각해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면서 이렇게 쭉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읽어요. 국어 시간에 읽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뭐죠? 읽고 나서 주제 발표. 시 내용 읽고 나서 해석을 하는데 해석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작가가 누구냐를 봐. 그리고 작가가 몇 년도 사람이냐 이런 거 보잖아요. 그리고 작가는 어느 경향을 갖고 있냐. 그래서 뭐 이상화, 그럼 뭐 일제시대 때 저항시 뭐 이런 거 쭉. 왜 이걸 하냐면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땅 투기를 하다 빼앗겼는지 사기를 당한 건지 그것만 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문장만 보고는. 그러나 그 저자가 이상화하고 이상화는 일제시대 항일운동 저기 저항시인이었고 뭐 이제 이런 그들의 글을 여러 개 분석해보면 학자들이 이제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이제 그런 맥락 속에서 이를 시를 썼을 거다는 거죠. 시라는 건 뭐예요? 산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그럼 빼앗긴들에도 보면 이 빼앗긴들이라는 것은 진짜 땅을 빼앗긴 게 아니라 조국, 잃어버린 조국. 그때 봄은 오는가? 봄은 해방. 뭐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저자가 사실은 이제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적 정황을 싹 빼버리면 해석이 뭐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관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자가 뭐냐. 이것도 잘 못해요. 저희들이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우리가 국어 실력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실력을 이제 키우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 정황인데 이게 역사적 정황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면도 있지만 대충 우리가 많이 들어가지고 또 대충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그 성경 안에 그 역사적 정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힌트가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훨씬 이제 정확한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어휴 시간이 22분이네요. 저 너무 길게 했네. 해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냐 이게 이제 관찰이라면 해석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양대진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역사 그 걔네들 얘기인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지로 이제 해석이라는 다리를 쭉 건너와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우리가 왜 해석을 하냐 하면 이것이 옛날 이야기 그냥 그때 그 사람들 얘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해석이라는 다리를 건너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을 한번 잠깐 보세요. 시편 121편을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몇 절 안 되니까 이거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눈으로 한번 싹 보시죠. 한번 읽어보셨죠? 네, 읽으셨죠? 길지 않으니까. 뭐 내용도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예, 여호와께서 지켜주. 뭐 앞부분에 뭐라고 그러셨죠? 어떠한 상황. 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 네, 다른 분들은. 그 얘기 맞나요? 이 시편 지금 그 여러분 이스라엘 역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 항상 그렇죠 그런 말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양 집사님은 그 한 가지 더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누구를 이스라엘을. 그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거를 뭐 다양하게 그 얼마나 이제 막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시면서 이렇게 지키시는지 막 그 얘기하는 거 그런 표현들이 여러 개 있지만 결국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죠 사실 이 얘기 간단하게 이게 그러면 이제 문자적 해석은 요거예요 아 간단하게 아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해석한 다음에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믿는 성도. 왜 그러면 이제 뭐가 달라졌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 입장에서.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갖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그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분이시죠. 그리고 지켜주신다. 이것도 똑같은데 그 대상은 이스라엘은 우린 이스라엘은 아니죠. 그죠?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여긴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오면서 대상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서만 지금 표현되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거쳐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오늘날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는 이 개념이 동일하게 일로 오는데 그 이스라엘은 이제는 확대된 개념으로서 교회,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해석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린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딱 넘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이제 교회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러면 이제 적용은 뭘까요? 적용? 적용은 지금 나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거는 각자 각자 다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할 때 그 의미는 이제 뭔지 정확하지만 만약에 제가 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다. 내일 모레 뭐 시험을 쳐야 되는데 걱정되잖아요. 어떻게 될까? 잘못 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될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구나. 그러니까 내가 시험 볼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꼭 잘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면 뭐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느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간다 아니면 어떤 거래처에 아주 결정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 라든지 아니면 뭐 만약에 뭐 어떤 큰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옛날에 뭐 이스라엘 백성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런 처지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다 평안함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관찰 해석 적용. 지금 간단한 것만 했는데, 자 이런 식의 이제 해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입니다. 우리가 관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룻기를 저희가 같이 읽고 하는 거는 관찰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보고 우리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어떤 맥락 속에서 한 얘기인지를 보고 그 의미를 찾아서 그것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해보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주에 설화체를 할 텐데 설화체가 룻기 같은 건데 설화체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자 여러분 흥부와 놀부 그 동화책을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교훈이 뭐죠 교훈 권성징악이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흥부 놀부 책 안에 그런 말은 없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는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근데 하나의 그냥 이야기를 쭉 얘기해 주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다 보고 나면 알게 되죠. 우리가. 아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이건 알게 되는 거죠. 설화체 이야기의 장점은 뭐냐면 하나하나 디테일한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쭉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마치 그 이렇게 뭐죠 매직 아이처럼 그 그냥 교훈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교훈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 나쁘게 살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교훈을 딱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몇 가지 그냥 큼지막한 그런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면 되니까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막 이렇게 뭔가를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잘 못 보는 경우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사기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면서 이제 8절부터 하나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래서 나무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무들끼리 막 있는데 우리 왕을 좀 세우면 좋겠다. 근데 누굴 세우지? 감람나무를 찾아가자. 해가지고 이제 감람나무에게 왕을 세우려고 그랬더니 구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그래서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이제 무화과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도 또 여러 가지 얘기해서 안 하겠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다 긍정적인 거, 다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나무들인데 포도나무도 12절에 보면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나무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다 왕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가시나무한테 가는 거죠.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이 가시나무 그늘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네가 정말 되려고 내 그늘에 피해 내 밑으로 와.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이제 가시나무가 왕이 되려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왕을 다 안 한다니까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니까 가시나무가 오히려 자기 그 나무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그 자기 이제 그 이스라엘에 큰 일을 하고서 죽을 때 사람들이 다 왕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왕을 하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자기 왕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한테 야 니네 왕 70명 있는 것보다 내가 한 명 왕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 한 명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게 낫겠네 해가지고는 이 아비멜렉이 그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왕이 딱 돼버립니다. 근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요담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운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근데 가시나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하나의 스토리죠.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풍요가 있는 거죠. 이게 다 누구를 의미해? 이 가시나무가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너희들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가시나무에게 뭐가 있다고 자격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냐 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어떤 그 풍자 그래서 풍자는 들으면 아 저게 내 얘기네 하는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비유 같은 거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인데 야 누가 뭐 아버지 포도원 가서 좀 일할래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아 제가 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 저는 놀러 가야 돼가지고 좀 안 간다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아 내가 좀 심하게 그랬나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하고는 이제 둘째 아들은 포도원 누가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거냐 둘째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누가 마음이 콱 막히니까 바리새인들 딱 듣고 저게 나네 이렇게 이제 첫째 아들을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네 이제 딱 알아듣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그 사람에게 확 이렇게 그 빗대서 얘기하는 거지만 더 강하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목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학적인 장치를 써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설화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룻기 좀 읽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제가 서두에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밑에 룻기는 이제 못 읽는데요. 지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 그 나가면서 보시면 이제 오늘 거는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빼고요. 과제 보시면 룻기서 매일 한 번씩 읽기. 룻기서 놀라운 건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짧아요. 하나하나 짧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룻기서 전체를 내가 한번 쭉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다섯 번. 이번 주하고 혹시나 다음 주까지만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매주 이렇게 다섯 번씩 읽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월화수목 금까지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만 룻기를 읽어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독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입하시는 게 좋을까요? 인터넷으로 사면 되는데 만약에 뭐 누가 한 사람이 사서 또 전달하고 이러면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가지고. 일반 서점에도 그게 보통 다 있을까요? 네, 보통 있긴 할 것 같은데 확인하는데 아니면은 혹시 택배비가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한 권으로 사면 붙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 원 넘으면 아마 없을 텐데 그러면 아니면 이제 누가 한 분이 사셔가지고 뭐 교회에다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시간 되실 때 이렇게 가져가시든지. 어디 경인문구? 네. 아 근데 이게 숫자가 한번 확인을 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반 서점에 거기 기독교 서점이 아니니까. 아니 기독교 서점이 다 있을 거예요. 기독교 서점인데 수량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한 권에 막 열 권씩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좋고 아니면은 뭐 인터넷으로 구매해도 요즘 뭐 하루 이틀이면 오니까 아마 주중에 딱 교회 갖다 놓으시면 가져가실 수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아니면 방법은 그냥 개별적으로 구매하셔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럼 각자 하실래요? 이거 인터넷에서 8,100원에 드는데 배송비 2,000원 나오거든요. 그렇죠. 인천으로 사면 그렇지 배송비가 나오는데 같이 사가지고 교회로 주문하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차피 수요기도에 이거 오늘 주문하면 수요일에는 넉넉히 옵니다. 오니까 수요기도회 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수요일날 그럼 찾아 그 전에 오셔서 찾아가셔도 되고 뭐 화요일날 같은 경우 교회 열려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그때 오시고 아니면 뭐 수요일날 오셔서 찾아가시고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해드릴까 아니면은 8,100원인데 8,000원씩만 받을게요. 9,000원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생각에는 그러면 오늘 사님이 그거를 저기 구매를 해주시고요 만 원을 받으세요. 계산. 그리고 요런 파일 중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낱장 들어가 10피스짜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거 책값이랑 그거랑 하면 아마 만 원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책을 다 한 권씩 주문을 할까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몇 권? 여덟 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 그분도 신청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최근. 그래서 아 그 여기 한 분 한 권만 있으면 되시죠. 두 권 있어요. 아 그런가요? 따라 보시는군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덟 권 주문해주시고 그 저희가 이제 카톡방을 하나 그 어떻게 만들어야 돼서 그걸로 이제 딱 책이 오면 언제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하시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강릉 집사님 카톡방도 하나 그러면 네. 만들어 주실래요? 반장님 마시죠. 아 그렇게 반장까지? 전화번호. 그러면은 번호를 알려주시죠 지금. 그럼 지금 강훈의 집사님 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저걸요? 네 번호를. 010 4212 9564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알고 계시는 걸 절 주시면 되잖아요. 아 그래도 되겠네요 진짜. 그럼 번호를 알면 다 카톡으로 묶으실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럼 제가 그 저 드리면 되겠네요. 사진 찍어주세요. 예, 제가 그럼 잠깐만 저거 확인 해볼게요. 그 번호가 김유태 집사님은 4251-0714 예. 김정은 집사님 8973-3000 네. 안수희 집사님은 3212-3451 그 다음에 양재준 집사님은 2282-9668 네. 임혜순 집사님은 5177-6031 맞으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준수 권사님은 2689-668 맞으시죠? 네, 그럼 요걸 제가 저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묶어가지고 잠깐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럼 제가 혹시나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제가 예. 자. 네,